냉정하게 돌아서긴 했지만 걱정이 남아서 먼 마지에 숨어 너를 지켜본 거야. 혼자서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너에게 내 발걸음마다 눈물이 맺혀와 가슴이 아파와 모든 다 준다는 거 네 맘이 다쳐도 끝없는 배려로 날 위해 참는 거 다 알아. 더 이상 나 때문에 아프지 말아줘. 네 사랑을 나에게 너무 과분한 거야. 내 인생을 두고 너만한 사람은 다신 없을 거야. 마지막 내 사랑 다신 없을